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고 23세에 처음하여 로마니아, 싱가포르, 중국, 타이, 기네, 나이지리아, 알제리에서 우리나라 도서 및 사진 전시회, 영화 감상회들이 진행됐습니다. 전시회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멸엽적을 담은 사진 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춘출비인들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들과 날로 비약하는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들에서는 인민들은 수령을 노래합니다를 비롯한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